we're focused on. And so she's obviously already a friend of Awaken. 그래서 정말 우리도 똑같이 그런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 같이 벌써 친구가 된 것 같아요. She's also a friend of my dad's. 제 아빠랑도 좋은 친구예요. And of Chuck and Linda who came and ministered to us. 그리고 저번에 같이 우리 착과 린다가 와서 사역해 줬잖아요. 그분들은 다 좋은 친구입니다. Let's see. We're just, yeah, I'm really excited for her to come. Like, I'm really expecting for this. She has a lot to share. She not only has a Destiny House, but she also has her doctorate in revival history. Is that right? Yeah. 그래서 그쪽의 사역 가운데서만 부르심 받는 게 아니라, Doctor of Revival History. 부흥의 그 히스토리를 공부하고 Yeah. 하셨던 분입니다. She's an author. She's written a ton of books just like on revival and on living in community and a presence-centered community. 그 책도 많이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앞에 보시면 책도 있는데. Yeah. And so after she shares, if you want, you can come and check out her books too. 네, 그 또한 셰어 끝나고 나서 책들 대해서 궁금하시면 오시면 되겠습니다. And she's also here with her friend Jacob Reeve. 그 친구 제이콥 리브랑 또 오셨어요. Who just so happens to be speaking in another DTS, the Voice for the Voiceless. Wow. 그래서 그 Voice for the Voiceless라는 그 학교에 지금 speaking으로 간사로 오셨는데. Yeah, he is from Santa Barbara, California. Santa Barbara, California 오셨어요. And he started the ministry called Jesus Burgers, if you guys have heard of that. 그 Jesus Burger라는 그 사역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Yeah, so they're going to be ministering and teaching to us this morning, and we're just going to like fully engage and just give her our full attention. Let's not be going to the bathroom or anything like that. Let's just make sure that we're just fully engaged because there's a lot that's going to be imparted this today. 그래서 우리가 정말 100%를 집중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자리에서 정말 많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데 그것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다 집중하고 모든 것을 드렸으면 감사하겠습니다. Yeah, so can we get one bold, brave volunteer? 그래서 여기 한 명 되게 당당하게 오셔서 to come and bless this woman as she speaks. 그래서 이 우리 이분을 축복할 수 있고 기도를 해줄 수 있는 Clara. Yeah.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니퍼가 이곳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이번 주 동안 들었던 강의 오늘도 마무리 잘 할 수 있게 제니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들을 우리에게 전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입술에 또 지혜를 주시고 모든 컨디션도 하나님께서 조절해 주시고 우리가 들을 때 피곤하지 않고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All right. It's so good to be here with you guys. 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I was just randomly a friend texted me a few weeks ago. 몇 주 전에 친구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And said, "Do you want to go to Hawaii?" 하와이 가고 싶니? 라고. And I'm like, "Surf trip, yes." 바닷가 좋아. So we were just in Kauai for a few days, and then since being out there, the opportunity came for me to be here with you guys. 근데 이제 하와이 있는 동안 같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연락을 통해서 여기까지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And then I hear it's on the end of a Holy Spirit week. 예, 그 들었어요. 성령님 그 주제를 가지고 마지막 날이라고. Which is my favorite, so I'm very excited to be here. 제가 제일로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너무 흥분돼요 지금. I am expecting God to come in great power.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실 거라 저는 믿고요. 기대하고. And I'm praying for a corporate encounter. 또한 우리의 공동체로서 같이 함께 어떤 그 다음 단계 만나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So let's just invite more of the Holy Spirit.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을 더 초청하기 원합니다. God, I pray that you would send your spirit in greater power for Jesus Christ's sake. 그래서 예수님 이 자리에서 더 과격하게 성령님을 부어 주시기 바랍니다. That you'd send your spirit in even greater power for Jesus Christ's sake. 예, 그 예수님의 그 뜻을 통해서 주님 더 과격하게 성령님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So we welcome you, Holy Spirit. 그 성령님 초청합니다. Would you come and invade our hearts and invade this meeting? 예,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이 자리를 주님 뚫어주시기 바랍니다. God, if you don't come, then there's no reason for us to be here. 예, 주님 오시지 않으면 우리 여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We welcome you, Holy Spirit. 네, 초청합니다, 성령님. Come and invade our lives right now.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Yeah, let's just spend a few minutes waiting on God. Not praying, just waiting on Him. 그래서 잠시 동안 우리 침묵 가운데서 그냥 기다리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다리기 원합니다. Because He is worth the wait. 왜냐면 우리가 기다리는 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Yeah, just fix your eyes on Jesus. 계속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Though an army besiege me, my heart will not fear. Though war break out against me, even then will I be confident. 군대가 다가와도 원수가 다가와도 난 두려워하지 않는 거다. In the midst of the noise and the clutter of the world we live in. 이렇게 소리와 또한 방해와 사이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삶에. David said one thing I ask. 근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한 가지는. One thing that is above all things. 모든 거 위에 있다 그 한 가지는. This is what I seek. 이것이 내가 원한다. That I may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all the days of my life. 평생 동안 영원토록 주님의 그 집 안에 있는 거하는. To gaze upon the beauty of the Lord. 그 아름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볼 수 있는. And to seek Him in His temple. 그리고 주님의 그 성장 안에 내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One thing I ask. 딱 한 가지 내 원하는 것은. This is what I seek.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거다. That I may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주님의 그 집에 내가 거할 수 있도록. To gaze upon the beauty of the Lord. 주님의 그 아름다움 내가 볼 수 있도록. Sometimes it's a fight. 가끔씩 어쩔 때는 싸움입니다 이것이. Though an army besiege me. 군대가 나 향해 다가올 때. Though all these priorities in life try to steal my time, energy, and emotions. 내 힘과 에너지와 또 시간을 빼앗기려 하는 이 모든 이 방해물들이. Though a war break out against me. 내 안에 있는 전쟁이 일어나고. What if you're in a war zone and those are bombs going off rather than loud banging construction work?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 곳이 정말 진짜 전쟁터였다면 저게 소리가 들리는 게 어떤 목질이 아니라 정말 폭탄이 터지고 있다는 소리 생각한다면? What if you have a child and he keeps knocking on your door and you're trying to be alone with the Lord? 정말 여러분들이 그때 방에 안에서 침묵히 하나님과 시간 보내고 싶은데 어떤 아이가 밖에서 막 문을 두들기고 있어요. What if you're struggling to turn your phone? 아니면 여러분의 그 핸드폰을 끄기 못하는 그런 게 있다면? What if people are knocking on your door saying, "I need you. I need help." 아니면 어떤 분이 막 친구가 밖에서 막 도와달라 도와달라 외치고 있으면? It's a war sometimes to stay in the presence of God. 어쩔 때는 우리가 하나님 임재 거하기 위해서는 전쟁입니다. It's a war to be with Him at all costs. 정말 주님과의 무엇은 하든 어떻게든 내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게 전쟁이라면. But though an army besiege me, 하지만 군대가 나를 붙잡아도. There's an army after your life over this one thing. 왜냐면 지금 원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그 이거 제일 중요한 한 가지 빼앗기려 원하는. There's a war over your life after one thing.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전쟁이 있습니다. 한 가지 위해서. The enemy wants to stop at nothing to distract you. 정말 원수는 절대로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빼앗기고 뭐랄까 방해하기 위한. From the one thing. 그 한 가지를 위해서. Though an army besiege me. 그래서 군대가 나를 통치할지라도. Though war break out against me. 전쟁이 나 향해 올지라도. There's one thing that David knew, and one thing was to be intimate with Jesus. 근데 데이빗이 다윗 왕은 한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And this is a school of awakening. 그래서 이 학교는 awakening 일어나는 깨어 있는 학교라고 하죠. And you guys all signed up because you didn't want to live a mediocre life. 여러분 여기서 다 오신 이유는 그냥 보통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You wanted to live a life alive, full of life, abundant life. 여러분들은 삶 완벽한 삶, 그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There's extreme fruitfulness, but there's also extreme pain when you live fully awake. 왜냐면 여러분 알아셔야 되는 게 100% 깨어 있는 삶을 살 때 정말 아주 좋은 열매를 거지만 또한 그 안에서 아픔도 있습니다. And the one thing that David sought more than anything was to just be in the presence of God. 그 다윗이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한 가지는 주님의 임재였습니다. All of our fruitfulness, all the miracles, signs and wonders that will flow from our life come from this one place.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열매들, 기적들, 치유든 무엇이든 그것인 바로 단순히 이 치밀한 공간에서 나오는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In Matthew 7, I've been struck by this recently. 마태복음 7장에 이것을 계속 요즘에 좀 과격하게 제가 충동 Matthew 7:21-23 says, "Not everyone who says to me, 'Lord, Lord,' will enter the kingdom of heaven." 7장 21절 나오죠. 모두가 나한테 주님 주님이라고 외친 사람은 다 무조건 천국에 가지 않을 거다. But only those that do the will of the Father. 단순히 그 주님의 뜻을 거하는 뜻을 이루는 자들이만 올 거다. Many people, many YWAMers might say, "Lord, did we not prophesy in your name?" 그래서 많은 그 YWAMers들이 얘기할 수 있죠. 주님, 주님이 이름을 예언하지 않았나요? Cast out demons in your name. 귀신도 쫓아냈잖아요. Did we not even raise the dead in your name? 죽은 자들까지 살렸잖아요, 우리. Did we feed the poor in your name? 정말 그 가난한 자들도 먹였잖아요. And this is what he says.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Then I will tell them plainly, I never knew you. Away from me, you evil doers.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죠. 단순히 나는 너를 모른다. 나에서 떠나가라 이 악한 자들이여. I don't think people who do humanitarian work and love the poor are evil doers. However, this is what the verse says. 하지만 이렇게 봉사 활동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나쁜 자들 아닌 거, 악한 자들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말씀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Did we not prophesy in your name and in your name drive out demons and perform many miracles?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고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Then I will tell them plainly, I never knew you. 근데 그때 제가 예수님 대답하죠. 나는 너를 모른다. I never knew you. 난 너를 한 번도 알지 못했다. Do we know God? 우리 하나님 아십니까? I can go pray for people, cast out demons, raise the dead, but if I don't know and walk with God, it's worthless.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구하고 깨어 귀신 쫓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것은 아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Every single thing comes from that place of intimacy with the Lord.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그 주님의 그 임재 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And that's why you guys are here.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Just to know him more. 더 주님을 알기 위해서. To receive his love.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 Once you get undone with the love of the Father, you're never the same. 정말 하나님의 그 한 번 그 사랑에 맞잖아요. 그러면 평생 달라집니다. You have courage. 담대함이 얻게 되고. To move mountains. 그 산을 옮길 수 있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You have courage to set people free. 잃어버린 자를 찾게 되는 그런 담대함도 생깁니다. Yeah, once you experience the life-giving love of the Father, you're undone for life.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임재를 한번 경험하면요, 평생 변하게 됩니다. So how do we know God?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If we wanted to get to know a friend, 우리 친구를 알려고 할 때 어떻게 하죠? What would we do to get to know them?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우리 뭘 하죠? Time. 시간이죠. Time. God wants our time. 하나님도 똑같이 그처럼 시간을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God wants our time above everything. 여러분과 함께 모든 것에 시간을 원합니다. He's so in love with us.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랑에 빠져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He's captured our hearts.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One thing, King David, King, all these responsibilities he had, but he said, "There's one thing I desire." 그 왕 다윗 왕은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거에 책임도 있어 나라의 책임자인데 그거 한 가지를 구하셨습니다. To dwell in the presence of God. 그 한 가지는 주님의 그 임재 안에 거하는 게 그 원했던 한 가지였습니다. So when we were waiting on the Lord a few minutes ago, 제가 우리 그래서 아까 몇 분 동안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침묵 가운데. We were contending for that one thing to be with Jesus.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한 가지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는 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In those moments when you hear anything, those are keys to your destiny. 그 자리에서 침묵 가운데서 또한 친밀한 관계 안에서 뭐 들으신 게 있다면 그것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So whether it's I have a dream to go on a surf trip or it's a spiritual thing like I want to go on this ministry trip, it doesn't matter. There's no distinguishing between sacred and secular with the Lord. So whether you have this idea when you're waiting in God's presence of a great vacation to go on or something fun to do or 그래서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뭘 하기 원하는 게 있고 또한 이렇게 뭐 서프 트립이나 뭐 여행하러 하기 위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Or if he gives you this creative painting to paint. 그 아니면 창조적이게 페인팅 어떤 아트를 하려면? Or he gives you this idea to go on a ministry trip. 아니면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한 어떤 선교를 그 아이디어 주다는? It's all the same. 모든 것은 똑같은 거예요. So raise your hand if when we were just waiting on the Lord, if God gave you a picture, an image, an idea, even if it didn't fit like a model of like ministry. Raise your hand. Who heard anything? 그래서 그 침묵 가운데 혹시 하나님께서 어떤 그림이나 말씀이나 어떤 말을 하신 게 있다면 손 들어주세요. 그때 침묵 시간 가운데서. Okay. So most of you. And if we did it for longer, almost everyone in the room would get an idea or a thought that maybe wasn't yours. 우리가 그 침묵 시간을 좀 길게 했다면 여기 있는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의 생각이 아닌 어떤 것을 받았을 거예요. Did you want to share? 쉐어하고 싶은 분. If it's too intimate, that's okay. You don't have to. 그래서 그림 본 게 display라는 그런 파일이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심장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심장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갖고 있었죠. 근데 우리가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었던 그런 그림을 봤어요. 하지만 언제나 다시 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통치하고 있었던 그런 그림을 봤습니다. That's good. Did someone else get something that maybe is unrelated to like YWAM and so-called spiritual things? 아니면 이게 뭐랄까 영적인 거 아니고 그냥 YWAM에 대한 것도 아닌데 다른 거 혹시 받은 게 있으시면? Yesterday I saw you. Yeah. 어제 봤는데. So I saw you yesterday. Yes, 어제 봤거든요. 왜 봤는지 몰랐는데. I didn't know why I saw you. 그래서 왜 봤죠? 근데 온유랑 평안이랑 막 그런 걸 가져다 주는 분인 것 같아요. So I just really felt like you're a person who brings peace and like gentleness. Yeah. So to be honest, I was actually going somewhere to find that place of peace and gentleness, but as I was going, I saw you, and it was just like, yeah. And that was yesterday? Yeah, 이 친구 왔을 때, 엘리 간사님이랑 왔을 때. Yeah, it was yesterday when you came in together with Ellie. Got it. Okay. Wow. Thank you. Thank you. That's cool. What a blessing. Okay, so one more. Anyone else have anything as we're waiting? I don't know, because like usually for when I wait, I usually get something from the Lord, like a picture or something. But he's only 기다릴 때 원래 맨날 하나님께서 뭐 받은데요. He only said just wait for me, and so I just waited. 하나님께서 단순히 나를 기다려라 라고 해서 저는 기다렸습니다. And after a while of just waiting, I just asked like, God, is there anything you would like to give me? 그래서 기다리면서 물어봤어. 주님 혹시 나한테 주고 싶은 게 혹시 있으시나요? I said, wait and just listen to your speaker. And so he said, just listen to what she has to say because I might give you something. 그래서 그냥 기다리고 스피커를 통해서 너한테 줄 수 있으니까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That's cool. That's great. So as we wait on the Lord, we're waiting just to be with Him, but sometimes in that process, He will speak to us.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그 프로세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주실 때도 있어요. And so I've heard of people that get these ideas to go on these great vacations with their family. 근데 이제 저 들은 게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침묵 가운데 있을 때 어 우리 가족이랑 어떤 여행 가려는 그런 아이디어를 이렇게 받아요. Get business strategies for their business. 아니면 어떤 비즈니스 어제 최신의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받아요. Get these crazy ideas to write a book. 아니면 갑자기 영감 받아서 어떤 책을 쓰기 위한 그런 아이디어도 받아요. So whenever you're in the presence of God like that or in the glory of God.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아니면 주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마다 Pay close attention to what he's speaking. 주님이 무엇을 말하시고 있다는 것을 점점 귀를 기울으세요. He might give you a relationship, a picture of a person. 어떤 관계적인 것도 보내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의 어떤 사람 인물의 그림을. Does that make sense? When you're in the presence of God, it's really important to pay attention to what's being released in those moments. 그래서 지금 임재 안에 거할 때 정말 주님께서 보내주실 거라는 어떤 그 집중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In worship as well, as you guys worship, if you hear God speak to you, even if it's random and outside the box, make sure to write it down because a lot of times that's actually the Lord. 그 예배 가운데서도 뭐가 예배 가는데 갑자기 뭐 생뚱맞게 뭔가 와요. 그때도 그냥 그것을 그냥 치우치지 말고요. 적은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그게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이 있으니까. So I guess like sometimes when I'm doing that and I don't know, I guess I feel like my mind starts to wander, but could it be like That's a great question. She said sometimes when she's trying to just be still in God's presence, her mind wanders, and she wonders if that's God's thoughts or her thoughts.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여기. 내가 그 침묵기 잠잠히 기다릴 때 제 머리가 스스로 막 생뚱맞게 왔다 갔다 해요. 다른 것도 막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건가요? So it's a great question. Sometimes when it's hard to just be in the presence and be still and know that He's God, it takes practice. 정말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는 그것이 훈련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우리 삶 가운데. And sometimes it'll take a while for your processing thoughts to kind of move out of the way. 또한 우리가 잡생각하는 그런 생각들도 그것을 이렇게 치우는 그런 연습도 필요하게 됩니다. But a lot of times the things you're thinking are actually the Lord depositing stuff in you. 근데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뭔가 지금 집어넣으려고 하는 가리키기 원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It's kind of centering prayer is what I was kind of taking you through. So centering prayer. Centering. 그래서 중심의 기도 있잖아요. 기도 가운데 중심을 이렇게 거할 때. So it's kind of like you're on this canoe or raft going down a river. 그래서 이제 그 강가에 이렇게 리버에 그 무슨 카누를 타고 내려가는 것 그런 그림이에요. And you want to focus on the one thing, which is Jesus. 그래서 그 한 가지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왜냐면 그건 예수님. So you can think of a word like love or faith or whatever that every time your mind starts to wander, you say that word and it brings you back to that focus. 그래서 우리 머리가 있어서 잡생각하고 뭐 다른 거 막 생뚱맞게 다른 거 생각할 때 다 집중을 받기 위해서 막 사랑 아니면 믿음 아니면 은혜 뭐 그런 것을 다 선포하고 다시 집중할 예수님을 집중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됩니다. So it's like I could be floating down the river and I could see oh there's a prophetic word or there's an image or a picture God's giving me these things but in this kind of prayer we want to let those go and just focus on being with him and on Jesus. 그래서 우리가 right? 이렇게 그 카누로 타면서 내려가잖아요. 그때 갑자기 이제 막 옆에서 무슨 그림이 보여요. 예언의 그림 어떤 사역의 그림 그런 보이는데 그때는 잠잠히 그 다 내려놓고 그냥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And then when you're done the things that are still there write them out. The pictures, images. 계속 쭉 쫓아간 다음에 그 자리에 오실 때요. 그 다음에 남아 있는 그런 생각들, 남아 있는 그런 말씀들을 그때 적으세요. Because your number one focus is Him, beholding and gazing upon His. For this type of prayer, it doesn't mean the other things aren't wrong. Where you sit and listen to the Lord for words of wisdom or knowledge or prophetic pictures, but this kind right here that we're doing is seeking Him first. 하지만 우리 지금 우리가 되게 유니크하게 우리가 지금 하는 기도는요, 중심을 바라볼 때 그 기도는 정말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Does that make sense? Yeah. Okay. Have you guys done this kind of stuff before where you just meditate on the Lord for long periods of time in silence?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 혹시 하신 적이 있나요? So I'm going to change translators. Sorry. Okay. Thank you. Okay. Hello. Welcome. Hey. Nice to see you. Yes. So whether it's some kind of crazy thing, crazy picture or crazy thoughts, there is some method or some good way to confirm that, like, because sometimes it's too crazy that you say that's not from God. So yeah. There is some good way to confirm that or. Yeah.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들었을 때 어쩔 때는 너무나도 그것이 거대하고 위대해서 제정신이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확인받을 수 있을까요? There's actually I was going to read part of an encounter of somebody that had a similar thing happen where they experienced this crazy vision. And they talked to a pastor, and that pastor confirmed it.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간증을 하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인데 엄청나게 진짜 놀라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비전을 받아서 그것을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목사님께서 그것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So when you get crazy things. God is the God of the impossible. Like, pay attention to it. Pray about it.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았고 들었을 때 하나님은 불가능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고 It doesn't mean you're necessarily going to follow that right away, but it does mean it's something God's given you to pray about and process and wait on Him about.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바로 그것 즉시 행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닐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도하고 프로세스를 가지고 하나님 Who's heard of Heidi Baker? Heidi Baker 대해서 들으신 분 계시나요? Missionary Mozambique, tons of churches, raised the dead. 모잠비크 아프리카에서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죽은 자들을 살리고. She is fasting and praying and in God's presence, and God called her to Africa, England, and Asia.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도하며 금식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그리고 영국에 대해서 부르심을 주셨어요. So she was just spending time in the presence of God, and God gave her this word from heaven.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을 때 천국이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Guess how long it took her to get to Africa? 아프리카 가기 위해서 몇 시간 걸린지 가기 위해서 얼마큼 기다려야 되는지 아세요? She didn't go right away. 바로 즉시 그 환상이나 그 비전을 체험하고 나서 바로 간 게 아니에요. 20 years later. 20년 후에 갔습니다. 20 years later. 20년 후에. She stepped into the land of her destiny. 자기의 부르심 받은 그 땅에 도착하게 됐어요. Evan Roberts. Who's heard of Evan Roberts? Raise Evan your hand. Roberts 들으셨군. Welsh Revival. Who's heard of the Welsh Revival? Welsh Revival. You guys are in 얘기를 for a treat because I'm going to explain part of that. 왜냐면 이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거예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Evan Roberts prayed for 9 years, over 9 years for revival. 에드먼 로버츠는요, 9년 동안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He had a vision from the Lord when he was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습니다. He talked to his minister that same night. 네, 그다음에 그날 바로 자기를 사역해 주시는 목사님께 가서 얘기했어요. When he was in the presence of God, he saw a vision of people in his hometown saying, "We need help. We want to know about God." 그래서 우리 그분이 하나님 임재 있었을 때 그 자기 그 모 교회 아니면 자기 그 집에 있었던 사람들이 마을 동네 사람들이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하다 와주세요라고 보았습니다. It was so big. He asked his minister, "Is this from Satan or is this from God?" 너무나도 환상이 가격해서 목자한테 갔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온 건가요? 하나님께서 온 게 아닌가요? The minister said it was from God.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거라고 그 사역자가 컨펌해 줬어요. Evan responded immediately. The very next day, he got on a train and went back to his hometown. 그래서 에빈이 바로 즉시 그것을 순종해서 기차를 타고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To follow this vision that the Lord had given him with confirmation.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또 확인시켜 주신 것을 따르기 위해서 갔어요. He was catalytic to start the Welsh revival. 그리고 웰시 그 부흥을 그 다음날 바로 시작하려고 준비했습니다. 17 people got saved. 근데 그 다음날 17명밖에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The end of that week, 65 people got saved. 근데 그 주 끝나는 주에는 65명의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Within 2 months, 40,000 people got saved. 그다음에 2개월 안에 4만 명이 영접했습니다. Within 4 months, 80,000 people got saved. 그리고 4개월 만에 8만 명이 구영접받았습니다. Because he responded immediately to the leading of the Holy Spirit.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에 바로 즉시 행동으로 취했거든요. He didn't hesitate. 머물지 않았어요. So there's sometimes you hear from the Lord and you need to respond immediately.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바로 즉시 순종해야 돼요. And there's sometimes God reveals things to you in the presence that you need to pray and process and prepare for.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을 때 그것을 바로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 프로세스하면서 기도하면서 머물게 거야 됩니다. Like what happened with Heidi Baker. Heidi Baker처럼요. So you guys, each person, God's given you dreams and a destiny.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셨고요, 운명을 주셨습니다. And some of you have yet to see the fulfillment of that. 근데 아직도 그것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Okay, so I wanna make sure you guys know just because you haven't seen the fruit of that doesn't mean God's not gonna still do it.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거에 행하지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지 마세요. It took Heidi 20 years to get to the land of her destiny. 헤이디는요 자기가 부르신 그 땅에 가기 위해서 20년이나 걸렸습니다. God is gonna complete the work that He started in you. 하나님께서 시작한 일은 그 주님께서 행하실 거고 완성하실 겁니다. This is part of the practice. This is part of the training. 이거는 훈련의 과정이고요. 우리가 연습해야 나가는 과정입니다. Getting along with your roommates. 특히 예를 들면요, 자기의 방을 같이 쓰는 친구랑 같이 잘 생활하는 거. Iron is sharpening iron. 철이 철을 강하게 만드는 것처럼요. I live in a community house. 저도 공동체 집에서 살아요. When people don't clean or people do things in the house, it's because it's a deeper issue. 여러분, 사람이 청소를 안 하고요,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을 때 그거는요, 더 깊은 이유가 있어요. So all around you, living in community, God is doing deep things to form you. 그래서 지금 공동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각자 깊게 뭔가를 다루고 계시는 거죠. I talked to someone because they were struggling with basic things like cleaning. 예, 제가 그래서 기본적인 예를 들어 청소하는 거를 안 해서 제가 대면한 적 있어요. And they got set free from fear of performance.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사람들을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되는 압박감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Because it was a deeper issue. 왜냐면 그거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더 뿌리가 깊었거든요. Okay, so in God's presence, the keys of our destiny are released. 그래서 하나님 임재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우리 하나님께 주신 운명이 그 풀어집니다. And in community, the keys of our destiny are released. 또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운명이나 그 부르심이 풀어집니다. Okay, so I want to read an encounter to you guys. 네, 제가요 그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읽고 싶어요. Of Evan Roberts. Evan Roberts 대해서요. The one who was catalytic for the Welsh Revival. Welsh Revival 부흥에 앞장서셨던 분이세요. Which was catalytic for Azusa Street Revival. Who's heard of that? 또 그거 Azusa Street Revival 들으셨나요? 그거 또 영향을 크게 주신 분이세요. Who's heard of Pentecostalism? 그리고 Pentecostal이라는 교단을 시작하신 분이시고요. Azusa Street was catalytic for birthing Pentecostalism. 그리고 Azusa Street 그거 부흥은요, Pentecostal 교단을 시작하는 것에 또 아주 중요한 부분이. This was a revival centered around God's presence. 이 부흥은요 하나님의 임재 중심으로 된 부흥이었어요. People at football stadiums would break out in worship songs. 예를 들면 그 축구 광장이요 예배로 터지기 시작했어요. The mining horses who were used to cussing and profanity and kicking didn't know how to respond once the miners got saved. 그리고 그 the donkeys 그 장난이들이요. 어떤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종굴에서 일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욕을 많이 해요. 욕 많이 하는데 이제 욕을 하지 않으니까 당나귀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But after the miners got saved, they didn't kick them, they didn't use profanity, and the donkeys had no idea how to work. 그래서 이제 그 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당나귀를 치지 않고요. 당나귀가 그러니까 이제는 왜 내가 왜 맞질 않지 하면서 더 이상 모르겠는 거죠. People got transformed in God's presence.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변화합니다. The man got transformed before the country got transformed. 사람들이 그 나라가 먼저 변화되기 전에 사람이 변화돼요. Okay, you can read all of it and then I'll transfer it. Yeah. Okay. All right. So this is Evan Roberts is on the verge of breakthrough. So Evan Roberts가 그 돌파하기 전에 그 시점에 있었는데요. And this was part of his encounter. 그리고 자기가 경험했던 체험이에요. In 1904. 1905년에. And my conviction was I must either be cast on a bed of affliction or receive the Spirit mightily. I'll just read the whole thing. Yeah, okay. Okay, so you guys just picture, I'm going to take you through an encounter, but just picture what's going on. This is a leader, okay? You guys are being trained and equipped to be leaders in ministry. This is part of his personal history with God that God just marked him. And as we release that, I'm expecting God to do similar things today where you guys are marked in a similar way. This was a life-defining marking on his life.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제가 왜 체험을 남의 체험을 여러분들 이야기해 주는 것은 이분은요 리더였어요. 그리고 붐을 일으키는 자였고요. 근데 제가 믿는 것은 여러분들 리더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를 이 간증을 읽어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 안에도 간증이 풀어나기를 기도하면서 읽는 거예요. So before this happened, he was taken up in a great expanse without time and space. It was communion with God for 3 months straight. He was taken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Every night he was awakened after 1 o'clock. And until about 5 o'clock, he got taken up in God's presence every single night for 3 months. 그래서 3개월 동안요, 1시마다 새벽 1시에 하나님께서 깨우셨어요. 주님의 임재로 데려가셨어요. And then he goes to school after this time of encountering God for 3 months. And then he has this encounter. He goes to a church service and he says, "On my conviction was that I must either be cast on a bed of affliction or receive the Spirit mightily." They returned and the girls asked him, "Can we do anything for you?" And he said, "No, I only have to wait for the fire. I have built the altar and laid the wood in order and have prepared the offering. I have only to wait for the fire." Wow. About 9:30 the next morning, the fire fell and it has been burning ever since. We started off for Blanenirch about 6 o'clock Thursday morning. Now joyful, now sad, now hard, now cold. So my feelings varied in the journey that morning. When he was about to break through into his destiny, there was extreme emotions. 여러분, 그분이 자기의 운명에 돌파하기 전에요, 엄청난 강력한 그 감정의 경험이 있었어요. When you guys are about to step into something awesome, there's extreme emotion sometimes. 그래서 대부분요 우리가 정말 놀라운 곳에 들어가기 전에요 엄청난 그런 감정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It's like you can almost not go completely the other side of fear and doubt. 왜냐하면 그것을 완전히 가는 것을 막는 게 두려움과 의심인데요. And when you feel like you want to run the opposite way from God. 그리고 그 즉시 우리가 돌파를 마주치기 전에 자꾸만 하나님과 더 멀리 떨어지고 싶어해요. It's because you're on the verge of one of the biggest breakthroughs of your entire life.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두려움과 또 의심을 경험하고 있거나 계속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길 원한다면요. 그거는 여러분이 그 돌파에 거의 다 왔기 때문입니다. Because God is about to launch you into your destiny.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곧 여러분의 운명에 여러분의 부르심에 풀어지길 원하셨기 때문이 So don't be afraid and don't ever disappear from community.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공동체에서 도망가지 마세요. I was on the verge of stepping out in faith towards Destiny House. 네, 제가요 그 Destiny House에 그 break 그거를 곧 break들 하려고 했어요. Destiny House, yeah. So I was walking towards this house. I felt the Lord was leading me to. 아, 제가 이제 내 운명이라는 그 집을 가고 있었는데요. No car, no job, nothing was opening up in Reading. 네. 어떤 것도 그 웨딩에서 열리지 않았어요. 차도 없었고요. 일도 없었고요. But the Holy Spirit is leading me towards this house. 근데 계속 성령님께서 저를 그 집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This house that's not there. 여기 아까 사진이 있었거든요. 사진이 leading me towards this house. 계속 이 집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And all I have is money for the first month's rent and the deposit. That's all the money I have left to my name. 그리고 제가 갖고 있었던 거는요, 한 달치의 그 월세밖에 없었어요. And I asked the owner, "Can you give me this house for less rent?" And I don't have any furniture. 그래서 제가 그 집주인에게 얘기했어요. 좀 더 가격을 깎아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 가구가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And he says I've never done this before, but I'm going to say yes. 근데 그 집주인이 이러는 거 내가 한 번도 이런 적 없는데 내가 너가 요구하는 것을 허락할게. So I'm walking towards us by myself. 그래서 제가 혼자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In over my head. 제 머리에서는 to sign a lease on a floor of a house that I only have money for the first month's rent. 네, 저 혼자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한 달치 월세만 가지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But I feel drawn to it by the Holy Spirit. 근데 성령께서 저를 이걸로 끌어주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I'm at the bank. 저 은행이에요. Getting all the money I have left to my name out of it for the first month's rent and for the deposit. 그리고 그 deposit이랑 월세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돈을 다 털어야 됐어요. And I start to tremble. 그래서 막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In a similar way of my ordination by Heidi Baker about a month before this. Mm-hmm. Yeah. I start to tremble. Oh, yeah. Yeah. Well, I'm going to go for a while, so just, yeah. I will jump in. Got it. Sometimes I don't know what the sentence is okay. to change. Yeah, okay. So I'm in the car starting to tremble just like I was on my ordination by Heidi Baker about a month before. 한 달 전에 제가요, 하이디 베이커에서 기도를 받았을 때 막 몸이 부들부들 떨린 것처럼요. 그 차 안에서 제가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And I look over to my friend and I say, am I making the biggest mistake of my life? 제 친구에게 쳐다보면서 내가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결정 내리고 있는 거 아닐까? I was either making the biggest mistake or the biggest breakthrough and I had no idea which one it was. 솔직히 그 순간에는요, 제가요, 큰 돌파의 순간이 될 수도 있고요. 큰 실수의 시간이 될 수도 있었어요. Have you guys ever been in over your head and you're like, I don't know if this is God or if this is Satan, if this is my crazy thoughts. I don't know what's going on. 여러분 혹시 그런 순간 That's 있으셨어요? 내가 이게 사단인지 모르겠고 하나님인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내가 미쳐서 이런지도 모르겠지만 그 결정 뭐가 내가 지금 해야 되는가 했을 때 그 시점 So I'm walking forward towards this. I do not want to let the owner down. I don't want to get into a lease where I can only pay for 1 month and then after that I'm screwing him over because I can't afford month rent for the second month, the next month, the next month. 또한 어떤 부담을 갖고 있었냐면요. 그 집주인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나를 신뢰해서 비록 한 달밖에 월세가 없지만 그것을 신뢰해 주면서 나를 받아들인 집주인은 또 두 번째 달에는 내지 못하는 걸까 봐 실망할까 봐 두려워 So Evan Roberts is feeling this draw for more of God, feeling revival is on the horizon, and he's feeling all these torn emotions right now. 지금 에반 로버츠도요 마치 지금 곧 부흥이 다가올 것을 느껴지는데 그 시점에 미치지 못하는 그 약간 기다리는 시점. Now joyful, now sad, now hard, now cold. My feelings varied on the journey that morning. 그래서 그날 아침에 이렇게 일기장에 쓴 게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냥 내 모든 감정이 다 북받쳐 올라오기도 한다. Then Reverend Seth Joshua prayed, and during his prayer, he said, "Lord, do this and this and bend us." He did not say, "Oh Lord, bend us." It was the Spirit that put that emphasis on us to bend us. That is what you need. And so as I went out, I prayed, "Oh Lord, bend." Me. Oh Lord, take my life. Oh Lord, do whatever you want to do with my life. 그래서 그때 목자가 와가지고 에반 로버츠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를 밴드시키기 원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에반 로버츠가 고백해요. 주님, 저를 밴드시켜 주세요. 저를 구부려 주세요. My bosom was quite full, was quite tight. And on the way to the 9 o'clock meeting, Seth Joshua remarked, "We are going to have a wonderful meeting today." And I felt myself almost bursting. 그러면서 내 가슴이 막 벅차오르면서 마음 가운데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 I was almost about to explode, he said. And at that meeting, after it was opened and handed over to the Holy Spirit. He said, "Shall I pray now?" And the Spirit said, "Wait a while." 그래서 그 이제 모임 날 이제 가슴이 막 벅차오르면서 감정이 벅차오르면서 이제 성령님께 물어봤어요. 이제 제가 기도할까요? When others prayed, I felt a living force come into my stomach, into my bosom. I held my breath, my legs shivered. And after every prayer, I said, "Shall I pray now?" 그래서 성령님께서 아니 너 기다려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그 미팅 장소 때 다른 사람 다 한 명씩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제 몸 안에 막 반응이 일어났어요. The living force grew and I was almost bursting. And instantly someone ended his prayer. My bosom boiling. I would have burst if I had not prayed. 그래서 진짜 감정이 막 폭발쳐 올라가지고 제가 실제로 터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람이 기도했을 때 진짜 내가 터질 수 있었으면은 몸이 다 터져 뻔했어요. What boiled me was the verse God commending His love, and then I cried, "Bend me, bend me, bend us." What bent me was God commending His love, and I not seeing anything in it to commend. 그래서 하나님 저를 구부려주세요, 구부려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면서 정말 제 마음에 구부려짐이 있을 때 주님의 그 사랑, 사랑이라는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From that encounter. 그 경험 he burned for God. 하나님에게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He burned for God. 하나님을 향해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He immediately responded to the leading of the Holy Spirit. 그리고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80,000 conversions in 4 months. 그리고 8만 명의 그 영구원 Because a man said, "Bend me."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분이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주님 저를 구부려 주세요라고 고백했거든요. A man said, "I want you to have everything, God." 주님 제 모든 것을 가져 주세요라고 고백했거든요. Total surrender.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거든요. I don't care what it looks like. 내가 어떻게 보이든지 상관없습니다. You are the potter. I am the clay. 주님께서 저를 만드시는 분이고 저는 주님의 찰흙입니다. Whatever it looks like. 어떻게 보이든 간에. Bend me, bend me. 저를 구부려 주세요. And this revival was marked by God's presence. 그래서 이 부흥은요 주님의 임재의 그 마킹이 되었습니다. This is what he sent out ahead of him to pray. 그래서 기도를 한 내용인데요. He said we must confess before God every sin in our past life that has not been confessed. 그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그 기도를 했던 요구를 했던 건데요. 그 사람이 첫 번째 얘기했던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기억난 대로 다 고백하세요. We must remove anything that is doubtful in our lives. 우리 안에 모든 의심이 되는 요소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Total surrender. We must say and do all the Spirit tells us to do.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순복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순종하고 들어야 됩니다. We must make a public confession of Christ. 또한 공개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해야 됩니다. That is the plan that God revealed to Evan Roberts during that revival. 그래서 에반 로버트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던 계획이었어요. He had this prayer that he would send with the kids. I said it in the beginning. He would teach the kids to pray this prayer before he would go to places to preach.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게 설교하기 전에 이것을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So by the time he got to these places, the revival was already breaking out. 그래서 이미 가기도 전에 그 장소로 가기도 전에 부흥이 그곳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The revival was founded on cultivating God's presence. 그래서 부흥은요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막 일으킬 때 그곳에 있어요. Transformation was released as a result of people worshiping God. 그리고 변화는 사람들이 예배하기 시작하면서 일어납니다. The spontaneous flow of the Holy Spirit in worship, testimony, and prayer were the rhythm of this revival. 그리고 이 부흥의 리듬은요, 정말 예배와 주님의 임재 속에서 간증과 기도와 예배의 리듬이었습니다. And this is the prayer that he sent on ahead of him. 그리고 자기가 그 장소로 가기 전에 먼저 기도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Send the Spirit now for Jesus Christ's sake.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세요. 성령님,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부어주세요. Send the Spirit now powerfully for Jesus Christ's sake. 성령님 강력하게 보내주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Send the Spirit now more powerfully for Jesus Christ's sake.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더 강력하게 성령님 임재해 주세요. Send the Spirit now still more powerfully for Jesus Christ's sake.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성령님 계속 더 부어주세요. And then a revival broke out under Rhys Howes. He was an intercessor in Wales, part of the revival as well. 그리고 부흥이 그 어떠한 중보기도자 그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He called for people to lay their lives on the altar to fight the devil. 그리고 To lay their lives down, totally surrender to God. 그래서 이제는 원수를 대적할 사람들을 이렇게 모집하면서 자기 삶을 내려놓으라고도 요구했어요. He had a school quite like this. 여러분처럼 이 같은 학교가 있었습니다. It was an army of intercessors. 중보기도자의 군대였어요. And when he called them to lay their lives down for that cause, fire fell on the sacrifice. 그리고 이만한 사이즈에 있는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목숨을 내려놓으세요라고 했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Fire fell on the sacrifice. The Holy Ghost descended on the evening meeting. We went on knees and someone started the chorus. Welcome, welcome, Holy Ghost. We welcome thee. 성령의 불이 그래서 임하였고 그다음에 그곳에서 노래가 고백 불러지기를 성령의 선생이 초대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초대합니다. And the singing went on for a whole hour. And in the following year, an increasing conscious of God's presence was on that campus. 그리고 그 캠퍼스에 그 이후로 주님에 대한 더 어떤 예민한 민감한 마음이 생겼어요. 9 months after that act of total surrender and consecration. 그래서 그 완전히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결단 이후 9개월 이후에 There was a visitation on the campus for 3 weeks straight. 3주 동안 내내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And this is an account of it. It said, He did not come like a rushing mighty wind, but gradually the person of the Holy Ghost filled all our thoughts. His presence filled the place, and His light seemed to penetrate all the hidden recesses of our hearts. 강력한 바람으로 오신 게 아니라 점점이 천천히 저의 마음들에 오셨고 He was speaking through the director in every meeting, but it was in the quiet of our own rooms that he revealed himself to many. We felt the Holy Spirit had been a real person to us before. As far as we knew, we had received him. And some of us had known of his operations in and through our lives. But now the revelation of his person was so tremendous that all our previous experiences seemed as nothing. There was no visible apparition, but he made himself so real to our spiritual eyes that it was a face-to-face experience. And when we saw him, we knew we had never really seen him before.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또한 숨겨져 있는 것들을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조금씩 잔잔히 이렇게 빛이 어둠 속에 투입되는 것처럼 그렇게 들으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인 눈으로 얼굴과 얼굴로 만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체험했을 때 그동안 우리가 그분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And we were people who had left all to follow the Savior. A lot of you in this room have left everything to be here right now.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많은 것을 버리고 오셨죠. We had forsaken all this world's goods to enter into a life of faith.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 세상을 다 거부하고 오셨죠. As far as we knew, we had surrendered our lives entirely to the one who had died for us.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자를 위해서 순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But he showed us there's all the difference in the world between your surrendered life in my hands and me living my life in your body.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복한 삶이랑 내가 너의 삶 안에 거하는 거랑 다르다라는 거. There's all the difference in the world between total surrender and total possession of the Holy Spirit. 그래서 내가 완전히 순복하는 거와 또 완전히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거와 다르다. We can totally surrender everything to the Lord. God, you have it all. You have my life. 우리는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요 주님 다 가져가 주세요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And that's a beautiful and necessary thing. 그거 아주 아름다운 고백이고 필요한 고백입니다. But there's a moment when we step into Isaiah 61. The Lord has anointed us for good works. 이사야서 61장에 우리가 들어갈 때요. And when we ask the Holy Spirit to totally possess us. 우리가 고백하기를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제압하여 주세요. To do whatever he wants whenever he wants. 당신이 언제든지 무엇을 하기 원할 때 제압해 주세요. One by one he met us. One by one we broke into tears before him. 한 명씩 한 명씩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One by one our wills were broken. But far greater than anything his visitation could mean to us personally was what it was going to mean to the world. There was no excitement or enthusiasm of the flesh. When his power had come, we had been carried away and were singing and shouting praises in the early encounter. But in these days, we were so awed by the holy majesty of his person that we hardly dared raise our voices in the meetings. Even the grounds outside seemed filled with his presence. Walking around together, we would suddenly be conscious that we were speaking in whispers. The late hours came, but nobody thought of bed, for God was there. 2 and 3 a.m. often seemed just like midday as we communed together, prayed with some who were coming through, or waited before God in the quietness of our hearts. His visitation lasted for 3 weeks in this special sense, although praise God, he came to abide and has continued ever since. Whatever we know of his gifts, his manifestations, and his anointing, he is greater than all of these. The highlighted ones? Yeah. 한 명씩 한 명씩 하나님께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와 뜻이 다 내려놓았고 깨뜨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아로 인한 행복과 기쁨이 없어지고 우리는 성령님의 그 거룩하심과 강력함에 어떠한 표현과 어떠한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바깥의 땅도 하나님의 임재에 가득 찬 것 같았고 그리고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깨닫게 된 것은 우리가 작은 목소리로 서로에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밤 늦게까지 모임이 계속 진행됐고 새벽 2시, 3시 진행돼도 아무도 집에 가서 자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3시도 마치 오전 2시, 3시처럼 느껴졌고 그래서 다 함께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떡을 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더 구하고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는 3주 동안 진행됐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와 함께 거하기 원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거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도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더 거대한 은사가 없습니다. So it's an act of consecration and surrender. Fire fell. 우리가 거룩하게 우리를 세워놓고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A corporate encounter. 공동체 체험이었어요. Do you know who came to his school not many years later? 그럼 몇 년 이후에 누가 그 학생이 되었는지 아세요? Have you guys heard of a man called Reinhard Bonnke? Reinhard Bonnke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Over 72 million people in the kingdom because of this man. 이 사람을 Reinhard Bonnke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And this corporate encounter preceded Reinhard Bonnke at that school. 그리고 그거를 영향을 주었던 것은 그 작은 모임이었어요. Okay, I got one more encounter I want to read to you guys.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주고 싶은 체험의 이야기가 있어요. This happened in Oakland, California. 캘리포니아에 있는 오클랜드에서 일어난 건데요. And this happened when a group of people, maybe one-fifth of your size, got together just to be in God's presence together. 그래서 한 여러분보다 5분의 1이 더 작은 그 사람들이 모여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자라는 그 모임으로 시작했습니다. Okay, the Home of Peace is the first healing home on the West Coast in California. 그래서 평화의 집은요, 처음으로 그 West Coast, 캘리포니아에서 세워진 치유의 집인데요. 1893 it was founded. Destiny House is actually influenced by this home. 1893년에 세워졌고요. 이 Destiny House는요, 이 하우스로 인해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Okay, this is what happened when people gathered together for the one thing, just to encounter Jesus. 정말 그 한 가지를 위해서 모일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단 한 가지 이유로 모일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Okay. Carrie Judd Montgomery is writing this and she's going to give an account of what happened when her husband was at the home. 그래서 네, 어떤 자매님 자기 남편이 그 집에 있었을 때 일어났던 것을 썼습니다. While I was absent from the home during this past week holding special meetings with the Salvation Army, an unusual wave of glory visited the Home of Peace, and a description of this blessed meeting was sent to me in a private letter I received from my husband. I feel constrained to take extracts from this letter for the benefit of my readers, as I believe they will be interested to know the blessings that the Lord is pouring out upon this sweet home. And she quotes her husband right now. Hallelujah. Last night we had the most wonderful time ever known in Beulah, which is where their property is. In fact, ever experienced by anyone present. God opened the floodgates of heaven and poured out to us such a blessing that there was not room enough to contain it. He filled us with the joy of heaven. The Holy Ghost was so noticeably present that we could not stand much more of the glory. We asked, what must heaven be if God could give us so much of it down here on earth? It came very unexpectedly upon us. We were not going to have much of a meeting at all. Mrs. B read the lesson and prayed, and then took Mrs. H, the sick lady, up to bed. But while some of the others were praying, the Holy Ghost descended in mighty power, melting all of us down under the incoming presence. Such a meeting could not be described and will never be forgotten by any present, either here or throughout eternity, for God so manifestly revealed himself unto us. How we had wonderful liberty in prayer, not only for Beulah, but all people in this neighborhood. Then praying for one another as the Holy Spirit brought different ones to our remembrance. Special liberty was given to prayer for your mission, and we believe the Holy Ghost will use you as a channel, which he shall pour out the living waters. This is a letter from a husband to a wife right now. This is a picture of a revivalist couple doing life well in the glory of God, married in a marriage that is centered around God's presence. 그래서 이거는요 부흥자 이제 커플이요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서로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So this is what he says. Keep low. Keep out of sight. The Holy Ghost wants clean and mighty vessels. He will do the work, not you. Not by might, nor by power, but by his Spirit. Oh, how this was realized last night. As we counted up the number present, we found that there were just 12 and Jesus in the midst. When it would seem as though the blessing were passing, still another mightier wave would come over us. And the exaltation and praise that went up to heaven was wonderful and beautiful. When I went to my room, I saw it was 1:30 in the morning. And then I felt as though I could not bear to go to sleep. Jesus was so manifestly present. He talked with me and I could see him in a wonderful, real way as never before. The word was illuminated under this mighty baptism of the Holy Spirit. And I understood it better than ever before. I am sure that it is our privilege not to be half full, but to be filled to overflowing, and that all of the time. And the overflowing rivers will then be poured out to a thirsty and lost world. Well, I can never get through telling you, so I will have to wait till you return if we do not meet in the air before the week is over. Last night, many of us felt that a little more of this glory in our souls would have translated us. We were all a lot like people drunk with new wine from the kingdom. Hallelujah. Hallelujah. Here we go. Malia! Got this, girl! Wow. Bless you. Joel, do you think you can translate? God, overwhelm her right now. Just extend your hand and we're just going to bless her right now. Guys, put out your hands. We're just going to ask for more of the Holy Spirit. That's a powerful encounter. And so, God, we just thank you. We thank you. We thank you, God. Overwhelm her in your glory. Overwhelm her in your presence, God. Let her be ruined. for anything less than you. Let you be her portion and her prize, God. God, let this story, this encounter become her inheritance. God, I pray that encounters would follow her. God, wherever she goes, she would be an encounter for people. So God, just more of your spirit, more of your spirit, more of your spirit. And God, as she reads this, God, as she translates this, God, I pray that you prepare hearts, God, that this, what you did 100 years ago, God, would inspire us to encounter you in a fresh wave, God, would inspire us to throw everything aside to take hold of the one thing, the one thing. This happened when people went after the one thing together in family. And so God, I pray as she speaks this, as she releases this, God, it would stir us to go after the one thing as family together. Can I pray? Yes. Yeah. Jesus, I just lay myself to you in full surrender. Yeah, have your way. God, that you will really kill my flesh. Kill everything that is not yours, Father. That you will nail it to the cross. Father, I choose to nail to the cross everything that is not of you, that is not pleasing to your sight, Father. Every flesh. Yes, Father, everything that is not of you, I choose to nail to the cross. And Jesus, I say I will fully surrender and walk the path that you have for me, Lord. Lord, it's not about me, but it's about you, God. So I'm going to walk the path that you have called for me in this journey. And if it means that I would die daily and cross and carry the cross, Father, I choose to do that. Because it's all about you, God. It's not about me. Yeah. 그래서 주님 제가 기도하는 것을 우리 한국 자매님과 형제님 안에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하나님 이 통역 가운데 방해된 모든 원수의 공격들을 끊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지루하고 이것이 나의 문화에 맞지 않다고 바로 셧다운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기도하는 것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대로 부르셨고 미국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만지시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흡수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통역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 정말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이 부흥이 이 간증이 일어나서 이 불이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가 앞장서서 부흥자가 되기를 믿어 기도합니다. 야, and Reese House spent 3 hours in a season, 2 hours on his knees, reading the Bible, and 1 hour waiting on God. And I feel like this is a holy moment. And I want to call you, this is halfway through your school, I want to call you to reconsecrate your lives, to set yourselves apart from this day forward for the rest of the school, to say, I am all in, I am totally surrendered, I'm not just surrendered, but I will be totally possessed by the Holy Spirit. Wherever the Spirit's leading, I will say yes. And so I'm going to ask you guys as an act, before your friends, before your classmates, if this is where you're at, I'm going to ask you to get on your knees and surrender. And so I'm going to do it as an act for you. 지금 여러분들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또 마찬가지로 그런 시점에 있다면 무릎을 꿇으시고요. 주님 제가 이제는 육지가 지났습니다. 반쯤 왔는데 하나님 이제 제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모든 죄악을 다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면서 그것이 그게 맞다면요. 여러분 무릎 꿇어주시고 고백하겠습니다. But this is us, God. We are totally yours. We are totally yours. We are totally yours. 주님, 저의 모든 게 다 주님 것입니다. God, we rededicate our lives. We say we have nothing without you. 주님, 제 삶을 다시 헌신하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Jesus, you are our destiny. Knowing you is the greatest destiny we can have in this world. 주님,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운명이고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And God, I pray that you don't just visit us, but that we become a holy habitation for the living God. 그래서 하나님 그냥 단순히 만나 주시고 주님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주님의 영을 거할 수 있게 하는 거룩한 산 산 그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So God, strip away anything that would hold us back from receiving your love.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되는 모든 것을 주님 제거해 주시옵소서. Strip it away, God. Strip it away, God. Strip it away, God. We want to be wholly yours. Wholly yours. Wholly yours. Nothing holding us back, God. Nothing held you back from us. 하나님 우리 모든 게 다 주님께 속하길 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나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속하길 원합니다. Nothing held back his love from us. Nothing held back his love from us. If he didn't even spare his own son, how could he not also along with him give us all things?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다라면 그 모든 것을 얼마나 더 많이 내어 주시겠습니까? And so God, as we're surrendered before you, I pray for a mighty outpouring and a baptism of the Father's love right now. 그래서 성령님 우리가 주님께 순복했을 때 성령님의 강한 강력한 임재로 우리를 다시 세례 주시옵소서. Once you're marked with the Father's love, you're undone for anything but loving him.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구별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So Lord, we're surrendered to you right now. 주님께 순복합니다. And now would you possess us fully with your Holy Spirit? Would you come in like a mighty wave, like a mighty rushing wind, Lord? 그래서 성령이 강력한 바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제압해 주세요. God, I thank you. It's not by might, not by power, but by your Spirit, says the Lord. 하나님,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영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God, I thank you that today is a day of breakthrough. Today is a day of freedom. Today is a marking. 그래서 하나님 감사한 것은 오늘이 돌파의 날이고 오늘이 자유의 날입니다. Yeah, just call out to God. Pray in tongues. Call out to God. Tell him. Tell him how desperate you are for him. 하나님 저 갈망합니다. 하나님 갈망합니다. No! Yes. Yes. Jesus Christ. Jesus Christ. Hunger, you God. Thirsty for you, Lord. Hungry for you, God. God, everything else in the past is good enough. We're looking for your love. Yes, God. Yes, God. He's got this.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Yes, God. Yes, God. Thank you, Jesus. Yeah, he's setting some of you free from shame. He's setting some of you free from shame. Shame is what holds you back from intimacy with others. 여기서는요, 어떤 사람을 수치에서부터 자유케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수치가 있었을 때 우리가 더욱더 사람들과의 친밀함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He's marking you with the Father's love and he's placing you in family.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구별하시고 계시고 지금 가족 안에 들어오게끔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You are safe in him. You are safe in him. You are safe in him. 그분 안에서는 안전해요. 그분 안에서는 안전해요. Your walls come down. That your walls come down in his presence. 그래서 벽들이 허물어 주세요. 벽들을 허물어 주세요. He will be a wall of fire around you and he will be the glory in your midst. 그래서 여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불의 성벽이 되어 주실 거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영광의 임재가 되어 주실 겁니다. Just receive the love of the Father. Receive the love of the Father. Receive the love of the Father.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세요. Let him love you. Let him love you. 그분이 당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세요. Thank you, Father. Thank you, Father. And some of you, he's showing you a few friends in this community that you can be vulnerable with.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떠한 친구들을 기억나게 하시는데요. 그 친구들 앞에서 진짜 내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지금 허락해 주셔 연결시켜 주십니다. And if you don't know who those people are, just wait on him. He's going to show you at least two people in your life in this community that you can trust.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내가 모든 것을 신뢰하고 털어놓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한 두 명 정도를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들이 나올 때까지 보여주실 때까지 그 임재에서 기다리세요. 지금 몇 사람들에게 지금 그렇게 하고 계세요. That you can go to and say, I need you. I need help.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가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That you can confess your sins with. 그리고 정죄감 없이 모든 죄를 또 털어놓을 수 있는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이 누군지를 또 보여주실 것입니다. They will administer the Father's love to you.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사역해 줄 거예요. But you need courage. 근데 담대함이 필요해요. You need courage to let down your guard and let them in. 그래서 내가 내 벽을 허물고 그들이 내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Each one of you, God's going to reveal two people. 여기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두 명 정도 보여주실 텐데요. These people have keys to your destiny. 이 사람들이 여러분의 운명의 열쇠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You need these people in your life.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필요할 거예요. The keys of our destiny are found in the presence of God and in the community that He's placed us in. 우리의 운명의 열쇠는요 하나님 임재 안에도 발견하고요 또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부르신 공동체 안에서도 발견됩니다. The only way we'll get to where we need to go and fulfill and accomplish all that God's called us to do.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으로 가기에는요. Is both by abiding in God's presence and in being vulnerable with the community He's placed us with.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 그 공동체에게 투명하게 나의 나약함 그대로 그거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There's no other way.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There's no isolated Christians. 자기를 사람들로부터 외면하는 그러한 기독교는 없습니다. And so God, I speak courage into this community of saints. 그래서 하나님 이 공동체에게 담대함을 선포합니다. I speak courage into this community of saints. 공동체 안에 담대함을 선포합니다. To fight the war to be with you at all costs. 그래서 이 전쟁을 승리하고 싸울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머물 수 있도록. To also walk through the fears that would inhibit them from getting close to each other. 그리고 서로 가까워지는 것에 두려움을 승리할 수 있도록. So I declare that today is the day that the walls come down. 그래서 오늘이 바로 그 성벽들이 허물어지는 날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I declare the blood of Jesus over this community and over this school. 그리고 주님의 보혈을 이 공동체 안에 선포합니다. That they would be protected, that they would have each other's back, that they would fight for each other. 서로를 함께 싸워주고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공동체로 선포합니다. That this would be an army of intercessors of surrendered hearts that change the world from a place of intimacy with you and connection with the body.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중보기도 하는 군사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Thank you, God. Thank you that you're doing a new thing. 주님 새로운 것을 행하고 계셔서 감사드려요. Thank you, God. That today is a new day. 오늘이 새로운 날입니다. All things have passed away. 모든 것이 지나갔고. Today is a new day.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Today is a new day.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Anything can change. 모든 게 변할 수 있어요. Anything can happen. 어떤 것도 생각 일어날 수가 있어요. God is marking your lives.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마크하고 계십니다. God is marking your lives.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마크하고 계세요. He's releasing callings and giftings. 부르심과 은사들을 풀고 계세요. But you can't get there without each other. 근데 서로가 없으면 그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I got one floor of the Destiny House. But now we have three floors and that is because God sent family. 제가 Destiny House에는 첫 1층만 있었는데 이제 3층까지 있어요. 왜냐면 가족들이 저에게 보내 주셨거든요. I couldn't have reached my destiny without the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이 없었으면 제가 제 운명과 부르심을 완성하지 못했을 거예요. We need each other. 서로가 필요합니다. And so God, I declare over this awakening school. 그 하나님 이 awakening 학교에 선포하는 것은 that no one would be left behind. 아무도 left 되지 않고 that no one would be left behind. 아무도 left 되지 않고. And where the enemy has come to kill, steal, and destroy, I declare life and life abundant in Jesus' name. 그래서 원수가 죽음으로 훔치려고 하고 몰아가는 것에 주님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I declare alignment with heaven. 다시 천국과의 그 원위치를 선포합니다. You are no longer foreigners and aliens, but you are fellow citizens with God's people and members of God's household. You are members of this family. You are built on the foundation of the apostles and prophets, with Christ Jesus himself as the chief cornerstone. In him, the whole building is joined together and rises to become a holy temple in the Lord. In him, you two are being built together to become a dwelling in which God lives by his Spirit. In him, each person in this room is being built together to be a dwelling, a holy habitation, a place where God can come and dwell.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고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리라." Yeah, by ourselves we can contain and allow the Lord to inhabit us. at a certain degree, in a certain measure. 우리 혼자로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것은 제한이 되어 있어요. But when we link arms and we do it together, we can host more of His presence for the world. 근데 우리가 서로와 팔짱을 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거하게 할 때 더 많은 임재함을 이 세상 가운데 줄 수 있습니다. So in Him, you are being built together. You're being weaved together. You're being tied and knit together to be a dwelling in which God lives by His Spirit.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Yes, God. Thank you, God. Thank you, God. Thank you, God. There's a healing revivalist named Marie Woodworth Eder. 그래서 치유의 부흥자가 있는데요. She went to a church to minister, and there was disunity between the leadership. 그래서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리더십 안에 연합이 없었던 거예요. She met with the leadership and she brought reconciliation. 그래서 리더십과 만나서 화해를 시켰습니다. And after that she saw signs and wonders released in that church and in her ministry. 그리고 그 화해가 일어난 뒤에 교회 안에 치유와 표적의 역사들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People were slain in the spirit and out in the glory for hours and hours. They'd wake up healed or full of life or had visions of heaven. 그 성령님의 임재로 인해서 사람들이 넘어지기도 하고요, 체험을 하고 또 천국을 가기도 하고 치유가 되기도 하고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But it happened and it came after reconciliation. 근데 그거는 화해 이후에 일어났어요. So I want to urge and challenge each one in this room.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To search your hearts and see if there's anything, any offense you have against anyone, to go after it. 마음을 검사하시고 검토하시고 그 안에 속상한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화해하지 못한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As you guys are unified completely in one spirit with no offenses, the presence and glory of God is going to invade this class in a greater measure than you've ever experienced.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한 영으로 연합이 되었을 때 주님의 성령의 임재는 여러분이 느껴보지 못할 만큼의 더 강력하게 임하실 겁니다. So I urge you even today to go and talk to anybody, even if it's the slightest thing. Don't give any room at all to the enemy.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기도하는 것은 그 혹시라도 작은 것이라도 화해하지 못한 게 있다면 그 사람을 만나서 화해하세요. 절대로 원수가 틈타지 않도록 원수에게 조금이라도 삶의 한 부분을 내어주지 마세요. And I think me and Jacob are going to do a Holy Ghost night in the Fire and Fragrance tent tonight, and we're also going to do communion. But I want to ask you guys before you come, make sure you reconcile with anyone. 그래서 오늘 금요일 저녁에 텐트에서 파이어프렉스 텐트에서 우리가 Holy Ghost 시간을 성령님 시간을 받을 건데요. 오시기 전에 만약 오셔도 되는데 오시기 전에 꼭 화해하고 오세요. The glory of God comes in greater measures when we walk together in unity.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연합되었을 때 더 크게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So Lord, I pray a blessing over this awakening class. 그래서 하나님 이 클래스 가운데 지금 축복을 선포합니다. That this whole base on Kona would be marked by their love for each other. 그래서 이 코나 베이스가 아웨이크닝 학교 안에 있는 사랑으로 인해서 영향받기를 기도합니다. That the presence and glory of God that flows from this classroom and this community would rock and wreck every single person on this campus. 그래서 하나님 이 학교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주님의 임재로부터 다른 학교들과 사람들이 체험받고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That healing would flow because they host your presence so well.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거룩하게 모셨기 때문입니다. The destinies would be released because they host your presence so well. 그리고 운명과 부르심이 풀어지는 것은 이들이 주님의 임재를 거룩하게 거할 수 있도록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Yeah, that people would be saved just because they love you so well. 그리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하는지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기도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Jesus. So yeah, let's just spend a few minutes just waiting on God because He's worth the wait. Just focusing on Jesus. 또 다시 몇 분 동안 다시 하나님께 초점을 들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은 합당히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분이거든요. If you're receiving and God's on you, stay in that place.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임재 속에 지금 부어주시고 계신다면은 그곳에 계속 머물러 주세요. Me and Jacob and whoever else is led of the Holy Spirit and the staff, or if you're led of the Spirit, we're just going to come and bless and release impartation over those who want it. 그래서 원하시는 학생들에게 저와 제이콥과 그리고 간사님들이 축복의 기도와 임파테이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And I feel like there's others of you that have an encouraging word to give to someone in this room. 그리고 또 제가 생각 믿는 것은 어떤 또 서로에게 줘야 되는 격려의 말씀을 받고 계시는 학생들도 계십니다. So I don't want you to leave without encouraging one person in this room and telling them why they're so special to you. 그래서 여러분이 교실을 떠나기 전에 적어도 한 명에게 격려해 주시고 떠나세요. 왜 특별한지 그 사람이. Yeah, so God, I just bless and seal what was released today. 네, 하나님 오늘 부풀어진 것에 대해서 주님 주님의 거룩하심에 그것을 감사합니다. And I just shift this class into a greater measure of their destiny. 그래서 더 강력하게 주님 그들의 운명에 다가갈 수 있도록 이 공동체의 분위기를 움직입니다. From a place of greater intimacy with you and greater intimacy with each other. 그래서 하나님 더 또 친밀 예수님을 향한 친밀감과 서로에 대한 친밀감 속에 인도해 주세요. So yeah, if you're receiving from the Lord and you want to continue to receive, and we're going to come and just release impartation, but just make sure you don't leave or even at lunchtime without giving everyone giving a word of encouragement to someone in this room. 네, 그래서 점심 먹기 전까지요, 적어도 한 명은 격려해 주고 가세요. Yeah. So just put out your hands to receive if you're receiving from the Lord. We're going to come around and just 그래서, bless you guys. 지금 하나님 성령님에게 계속 받고 계신다면은 그것을 지금 손으로 뻗어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기도해 줄 수 있도록.